도망치기에 늦어서 장가가야지. Do do do work work work. 하나가 고대계에서 부자 돼야지. Great great great 없다. Kick kick kick get it. 죽어라 보라도 모자라. 그게 뭐니? 또 뺏냐 뭐니? 물어라 또 누가 지는 해? 끊어진 허리. 그래도 hurry hurry hurry. 이른 아침에 눈 떠 이불 속에서부터 욕실까지 가는 게 굼벵이 걸음보다도 굼떠. 출근 생각하면 몸살처럼 몸이 후끈. 별 수 없지 뭐 피곤해도 좀 버티고. 그래 가자 가자 집에서 나오자마자 버스 정류장 사람이 많구만. 러시아워 이거 놀지 않아. 오늘은 지각 담배 냄새 저는 PC방 200불 지도 OK 마이 직장 죄송해요 늦어서 차가 좀 빌려서. 먹고 살기 힘들어 도망치기에 늦어서 장가 가야지. Do do do work work work. 하나가 고대계에서 부자 돼야지. Great great great 없다. Kick kick kick get it. 죽어라 보라도 모자라. 그게 뭐니 또 뺏냐 뭐니. 왕이라서 한성질 나는 나로서 잡는 게 당연하댔어. 더러워도 다 넘겨줬어. 나도 어디서 굴리진 않아. 집에서는 귀한 아들내미잖아. 몇 시간이 며칠 같아. 좀 이따 끝나니 참자. 수고하셨어요. 다시 안녕하세요. 삑삑거리는 소리 여긴 어디. 바코드 오케스트라 야간 편의점. 피곤해 이러다가 내 피골이 상접. 차라리 저기 먼 시골에 벼백이나 하고 싶어. 나 쉬고 싶어. 먹고 살기 힘들어 도망치기에 늦어서 장가 가야지. Do do do work work work. 하나가 고대계에서 부자 돼야지. Great great great 없다. Kick kick kick get it. 죽어라 보라도 모자라. 그게 뭐니 또 뺏냐 뭐니. 물어라 또 누가 지는 해. 끊어진 허리. 그래도 hurry hurry. 먹고 살기 힘들어 도망치기에 늦어서 장가